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18년 2월 5일입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이에요. 라디오 서울 아침 세상 정대철 인사드립니다. 자, 예년의 1월, 2월의 기온과는 확연히 다른 그런 지금 기간이죠. 겨울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그런 느낌입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요, 비도 많이 오고 또 비 오면서 많이 추웠던 그런 기억입니다만 올해는 뭐 어제도 그렇고요, 한낮의 기온은 마치 흡사 이 한여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운전하고 다닐 때 에어컨을 켜고 다녀야지 다닐 정도로 아주 좀 뭐랄까 덥다고 해야 되겠죠. 그런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벌써 입춘이 지난 거 여러분 아십니까? 입춘이라는 게 이제 봄이 됐다라는 얘기인데 한국은 봄이 됐는데도 역시 계속해서 지금 서울의 기온이 영하 뭐 14~15도까지 뚝 떨어져서 아직도 겨울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뭐 겨울, 봄 다 제껴놓고 바로 여름으로 간 그런 기분이 듭니다. 이번 한 주도 뭐 계속 비슷할 것 같고요. 주말쯤에 가서나 살짝 기온이 떨어질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80도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날씨 이번 한 주 내내 있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정보는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봄, 입춘 얘기했으니까요. 저는 봄 그러면은 늘 이분의 목소리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박인희라는 가수를 좋아하십니까? 박인희 20~30대 뭐 젊은 나이의 음성하고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70대가 되신 박인희 씨의 목소리 여전히 나이 같지 않은 아주 고운 목소리입니다. 끝이 없는 길 박인희입니다. 다시 한번 그 시절로 박인희의 겉끝도 없이 걸어가는 길, 끝이 없는 길이었습니다. 이분 한국에서는 콘서트를 했는데요. 아, 미국에서도 좀 빨리 콘서트를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방송을 좀 듣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 지인분들이 방송을 들으신다면은 좀 전달 좀 해주십시오. LA 미주 지역에서도 좀 콘서트 한번 하시면 많은 팬들이 갈 텐데 한번 생각 좀 해봐 주시라고요. 자,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지난 주말에 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각종 사건, 사고 소식부터 먼저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암트랙 열차하고 화물 수송 업체의 화물 열차가 충돌을 하는 아주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승객 139명을 태운 암트랙 열차하고요. 화물 열차가 충돌을 해서 최소 일단 2명이 숨지고 116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지금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뉴욕에서 마이애미로 가던 암트랙 열차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케이스에서 화물열차와 충돌을 한 겁니다. 이 열차에는 승객 139명하고 승무원 8명이 타고 있었는데 화물열차는 당시 정차 상태였습니다. 탑승자는 없었고요. 이 사고로 암트랙 열차의 엔지니어하고 차장 2명이 사망을 했고요. 116명이 부상을 당했고 지금 그 가운데 2명은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암트랙 열차가 선로를 잘못 들어선 것으로 현재 지금 알려져 있고요. 화물 열차는 원래 있어야 할 선로, 화물 적재를 위한 선로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화물열차가 정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피해가 덜했지 만약에 서로 달리던 열차끼리 충돌을 했으면은 상상도 하기도 끔찍합니다. 아무튼 이 사망자가 더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교사, 선생님. 선생님들이 이제 학생들에 의해서 또 이렇게 뭐 피해를 입는 사례도 많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해서는 안 될 뭐 짓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 그래야 되나요? 한번 들어보시죠. 미국의 한 중학교 교사가 수업 시간에 이 흑인 노예 제도를 설명을 하면서 흑인 학생을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발로 등을 밟은 것으로 전해져서 지금 미국 사회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그러면 어떤 그 맥락에서 이런 일이 있었느냐? 한 중학교 사회 과목 수업 시간에 열린 건데요. 예, 발생한 건데요. 뉴욕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 교사가 7학년 학생들에게 그 대서양 중간 항로를 설명을 하면서 노예 교육으로 수백만여 명의 아프리카인들이 납치가 돼서 미국으로 아주 참혹하게 끌려왔다라는 거를 지금 말을 합니다. 뭐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 교사는 교실에 있던 한 흑인 학생을 불러서 교실 바닥에 엎드리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학생의 등을 밟으면서 기분이 어떠냐, 노예가 된 기분이 어떤 것인지 알 것 같으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근데 이 교사는 이제 백인이었어요. 자,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이게 뭐 교육하는 맥락, 수업 중에 어떤 한 맥락으로서 있었던 일이라고 단순히 치부를 할 수 있는 걸까요? 이게 과연 지금 그 학교는요, 학생이 60%가 히스패닉계고 21%가 흑인이고 16%가 아시안이고 백인은 불과 3%에 불과한 학교라고 합니다. 일단 이 사건 이후에 이 교사는 격리가 됐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자, 뭐 이런 일이 있었고 또 다른 중학교입니다. 이번에는 콜로라도에 있는 중학교입니다. 국민의례를 거부하는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 학생을 교사가 폭행을 한 겁니다. 폭행이라는 말이 좀 무섭긴 합니다. 뭐 폭행이 어느 정도 폭행이었는지, 뭐 꿀밤을 한 대 때렸는지, 뭐 어쨌는지, 사실 꿀밤 한 대 때려도 폭행이라고 말하니까. 아무튼 경력 20년 차의 한 중견 체육교사가 국민의례 도중에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한 학생을 야단을 치는 과정에서 폭행을 했다. 뭐 지금 이러는 겁니다. 현재 지금 또 경찰이 조사에 나섰고요. 이 교사는 현재 관할 교육부에서 유급 휴직 처리가 된 상태입니다. 교사의 폭행이 어느 정도였는지, 정말 뭐 아주 심하게 그랬는지, 아니면 뭐 꿀밤 한 대였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렇지만 꿀밤이든 뭐든 미국에서는요, 국민의례를 거부한다고 해서 그 학생을 체벌하거나 폭력을 행사할 수는 없게 돼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 얼마 전에 왜 미국 프로풋볼 일부 선수들이 국민의례 도중에 무릎 꿇기 이런 항의를 했죠.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구단주들이 그 선수들을 해고해야 한다라고 말해서 논란이 또 되기도 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돼서 이민 재판에 넘겨진 이 불법 이민자의 보석은 허용할 수 없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이민법원의 추방 또는 보석 판결을 항소하는 상급 법원격인 이민항소위원회는요, 이민법원의 보석 심사에 있어서 음주운전은 사회에 위험성을 끼칠 수 있는 아주 큰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보석을 불허한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 불법 체류 신분의 리투아니아 출신의 이민자가 작년에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다음 이민법원으로부터 약 2만 5천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이 된 뒤에 이 석방이 허용이 됐거든요. 이에 대해서 이제 국토안보부가 항소를 하면서 이런 결정이 난 겁니다. 음주운전으로 한 번 걸렸다고 해서 무조건 보석이 불허되는 건 물론 아니고요. 이 그 재판을 받았던 이 음주운전자는 그 불법 체류자인데 총 네 번의 음주운전으로 체포됐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습관적이죠. 물론 마지막 체포가 언제였느냐? 10년 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또 체포가 된 겁니다. 죽을 때까지 음주운전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예. 물론 해당 이민자는 자신의 모친이 돌아가셔서 술을 마셨다 이렇게 호소를 했지만은, 법원은 힘들었던 것은 이해가 되지만 본인의 잘못된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아주 단호한 판결을 내린 겁니다. 우리 절대로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미국 사람들은 융통성이 없습니다. 예. 어쩔 때는 뭐 굉장히 너무 어이가 없고 이해가 되지 않은, 저 사람들이 제정신인가 할 정도로 융통성이 없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를 우리가 절대로 명심하셔야 합니다. 뭐 그렇다고 음주운전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2017년 이제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접수가 시작이 됐죠. 일주일도 안 돼서 세금보고 대행자를 노린 신종 사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 세금보고 대행 업계가 긴장을 하고 있는데, 개인정보를 도난당한 납세자들도 인지하고 있어야 할 부분으로 주의가 요구가 되는 거 절대로 명심하십시오. 이 새로 나타난 사기 수법은요, 납세자의 실제 은행 계좌가 포함된 것이 특징입니다. 사기꾼은 이 세금보고 대행자를 통해서 빼돌린 개인정보로 환급을 요청을 하고 디렉트 디파짓으로 받을 계좌까지 납세자의 것을 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환급이 완료가 된 뒤에 사기꾼은 본인을 컬렉션 에이전시다라고 속이고 납세자에게 연락해서 IRS가 잘못 송금한 환급액이 있으니 제시하는 계좌로 재송금을 하라, 이렇게 지시하는 식이라는 거죠. 사기꾼들은 이 수백, 수천 명의 납세자 정보를 모두 갖고 있는 그런 대행자를 공략해서 확보한 뭐 소득이라든가 부양가족, 크레딧, 공제 내역 등으로 가짜 환급을 신청하는 식으로 IRS를 속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IRS는요, 이런 것에 대한 행동 요령으로 모든 직원에 대해서 피싱 이메일의 위험성에 대해 교육하고 강력한 패스워드를 사용하되 어카운트마다 패스워드도 달리할 것을 권하기도 했습니다. 자, 뭐 속이려는 자, 속지 않으려는 자. 항상 뭐 10명의 경찰이 1명의 도둑을 막기 어렵다고요. 속이려고 들면 참 결국은 당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어쨌든 뭐 조심조심 또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발기부전은 혈관 질환을 알리는 신호. 빠른 치료만이 정답입니다. 이제 고개를 들고 자신있게 생활하세요. 남성 갱년기, 발기부전, 정력 약화, 정액 부족, 소변 빈사, 고환 통증, 하복부 통증,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로 자신있게 생활하세요. 신장 튼튼, 정력 튼튼, 윤테라피 한방, 213-399-0001, 213-399-0001. 내 건강을 바로 잡아, 꽉 잡아. 나인 성형외과, 최신형 로봇 헤어이식 9X 도입. 미국 내 최저가, 탈모로 고민 중인 분들을 초대합니다. 비싸서 망설이던 분들에게 다시 없는 찬스. 기존의 로봇보다 빠른 속도로 시간당 1500개의 모낭 채취 가능. 진보된 로봇과 채취뿐만 아니라 힘든 것까지 직접 해결합니다. 저렴한 비용, 높은 생착률, 자연스러움, 편안한 시술. 망설이던 헤어 이식 지금이 찬스입니다. 로봇 헤어 이식 클리닉 213-383-3322 213-383-3322 라인 성형외과. 가슴이 콩당콩당 뛰고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면서 뽀얀 자폐가 자꾸자꾸 생각나고 뜨거운 듯 시원한 그 맛. 아무래도 우리는 큰가마 곰탕과 사랑에 빠진 듯해요. 큰가마 새해 신메뉴 큰가마 곰탕. 사태와 양기록 두꺼운 영양 만점의 곰탕. 고슬고슬 돌솥밥을 말아 김치깍두기랑 한 그릇 딱 먹고 나면 감기와 물렀거라 큰가마 곰탕이 나가신다. 육개장 따로 국밥도 사랑해주세요. 24시간 365일 오픈 팔가 큰가마 213-365-6788 투고 환영.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우와 싸다, 정말 싸다.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진짜 감쪽 같네. 역시 벤트웨이야.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잠깐 엄마, 에어컨이나 히터통 안에 쌓인 먼지 상상해봤어요? 바로 그 먼지들이 알러지랑 호흡기 장애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집은 시온 냉동을 통해 5년마다 에어덕트 클리닝 하잖아. 역시 우리 엄마가 최고네, 최고야. 센트럴 히터와 에어컨, 워러힐러 전문 30년 기술의 시온 냉동. LG와 쿨마트 분리형 에어컨도 시온 냉동입니다. 714-636-1133, 714-636-1133. 최저 가격, 최대 만족. 시온 냉동. 여러분의 아침을 열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아침 세상. LA에서 서울 하루 두 번 가장 많은 좌석으로 편안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안경하면 35년 전통의 안경 전문 백화점 서독안경. 꿈의 클럽이 한자리에 2018년 뉴 신상품을 대세일하는 올림픽 골프 제공입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릴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에게 433억 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 결과, 네, 이재용 부회장 측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이 재판은 이른바 세계 재판이다라고 불릴 만큼 아주 큰 관심을 모았는데, 1심에서는 뇌물 공여와 횡령, 재산 국외 도피, 범죄 수익 은닉, 뭐 국회 위증 등등 다섯 개 범죄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이 됐지만은 항소심 재판부는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승마 지원 일부만 뇌물로 인정을 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 모두 원심을 파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도 징역 5년에서 징역 2년 6월에다가 집행유예 4년형으로 감형이 된 겁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 353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이제 감형이 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책임을 오히려 엄격하게 규정한 점에 비춰서 그 정도는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자, 이재용 부회장에겐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고 1심 때는 징역 5년,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형은 징역 12년이었거든요. 주요 혐의인 뇌물공여가 대부분 무죄로 인정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 혐의 중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행위를 모두 무죄로 본 겁니다. 재단 지원은 1심에서도 무죄였지만은 영재센터 부분은 전부 유죄에서 무죄로 돌아선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 작업에 대해 인식을 하고 있었다거나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전 부회장 그 사이에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 작업을 매개로 승마와 영재센터 재단 지원을 한다는 묵시적인 인식과 양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결국 부정한 청탁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재센터나 각 재단의 지원 행위를 뇌물공여죄로 기소한 공소 사실을 역시 무력화한 겁니다.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의 경우에 일부 유죄가 인정이 됐지만은 그렇지만 1심과는 달랐습니다. 1심에서는 선수단의 차량과 마필 수송 차량 구입 대금 등을 제외한 그 공여 금액 72억 9,427만 원 유죄가 인정이 됐지만 하지만은 항소심 재판부는 용역 대금 36억 3천여만 원과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마필과 차량들의 무상 사용 이익만 승마 지원 관련 뇌물로 본 겁니다. 자, 이 전 부회장 등의 이 같은 뇌물 공여 혐의들은 곧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라는 점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데요. 뇌물을 준 행위로 기소된 공소 사실이 무죄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모닝뉴스 시간에 전해드리고요. 역사 교과서. 자, 이 역사 교과서. 이게 무슨 수학이나 과학, 뭐 영어 이런 거하고는 달라가지고요. 역사라는 게 누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내용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고 이게 뭐 좀 장난을 좀 칠 수 있거든요. 이게 무슨 저 역사 교과서가 무슨 보수의 입장에서 쓰는 역사 교과서, 진보의 입장에서 쓰는 역사 교과서 이게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번에 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마련하고 있는 새로운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 시한 그 초안에 6.25 전쟁이 북한 정권의 남침으로 발발했다는 표현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런 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자유민주주의를 그냥 민주주의로,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꾼 데 이어서 6.25 전쟁 관련한 집필 기준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 교과서를 제작할 때 꼭 반영해야 하는 학습 요소 가운데 기존에 있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든가 인천 상륙 작전, 새마을 운동, 동북 공정 이런 내용은 또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통상 그 6.25 전쟁 자, 이 북한 정권의 전면 남침으로 발발한 6.25 전쟁이라는 표현이 침략 주체에 대한 설명 없이 그냥 6.25 전쟁 이렇게 바뀌어 있고요. 예, 통상 6.25 전쟁은 이제 북한군의 남침으로 발발한 전쟁이라는 것이 주류 역사학계의 정설이죠. 그런데 수정주의자로 분류되는 일부 역사학자들은 6.25 전쟁에 대해서 침략 주체를 따지는 게 무의미한 내전이다 이딴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측이 북침에 빌미를 제공한 전쟁이다. 이거 완전히 이제 빨갱이 주장인 거죠. 한 역사학자는 6.25 전쟁 집필 기준에서 북한군의 남침이라는 표현을 뺀 것은 이 같은 수정주의 역사관을 다룰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것이다 이런 해석을 하고 있고요. 자, 뭐 유엔군의 참전이라든가 인천상륙작전 중국군이 이제 그때는 중공군이라고 얘기했죠. 어쨌든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든가 정전 협정 이런 내용은 다 빠졌습니다. 또 경제 분야에서도요. 수출 제일주의 정책, 새마을 운동, 중동 건설, OECD 가입, 외환 위기 극복 이렇게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학습 요소 다 삭제됐습니다. 그 대신에 경제성장은 정부와 국민이 이룬 성취라는 어떤 일국적 시각에 가두지 말고 세계 경제 변동 과정에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지도 파악한다라면서 세계적인 경제 호황에 따른 결과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경제성장의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정경유착을 새로운 학습 요소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 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사 교과서도 문제가 되고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금 또 역사 교과서가 또 문제가 되고 역사 교과서는 참 이게요 누가 집필을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이렇게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진짜 우리가 뭐 유교 남침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아휴 예, 그럼 빠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빌미를 제공했다? 뭐 무슨 빌미를 제공했다는 건지. 올림픽 골프 꿈의 클럽이 한 자리에 2018년 유 신상품 대세일. 2018년 PIGR 스퍼에그 야마 임프레스 UD 플러스 2. 2018년 온오프 여자 신형 LP418. 2018년 훈마 베레스 S06. 메이저 브랜드 드라이브, 우드, 하이브리드, 아이언 세트, 클리어런스 세일 99불부터. 골프카트, 골프웨어, 골프바, 골프볼. 명품 골프 의류, MU, 제이린드버그, 나이키, 보그너, 쉐르보 업투 70% 세일. 올림픽 골프 전 지점 2018년 유 신상품 대세일. 피부 밸런스를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피부과 전용 화장품 닥터랩. 시술 같은 홈케어로 놀라운 피부 개선 효과. 피부 전문의들이 만들어 믿을 수 있고 메디컬 스킨케어라 효과가 빠르고 안전한 닥터랩. 피부 타입에 따라 세분화된 효능이 뛰어난 닥터랩. 이제부터 피부 관리는 나이 성별의 구분 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닥터랩. 글로벌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피부과 전용 화장품 닥터랩. 닥터랩 직영 LA 쇼룸은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에 있습니다. 여보, 또 그래? 또 그러네. 과장님, 또 그래요? 콕콕 찌르네. 아, 또 그래? 아파? 뿌여? 수서? 문제는 손상된 위점막. 오키나와 제도아리 유효 성분이 빠르게 위장 점막을 형성하여 손상된 위벽을 보호합니다. 제도아리로 위장을 건강하게. 우메켄 오키나와 제도아리. 위장은 건강하리. 오키나와 제도아리. 문의 전화는 888-941-3311, 888-941-3311, 우메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소리, 가족의 웃음까지 담아드리는 올리브 스튜디오. 올리브 스튜디오가 새로운 곳에 단장을 했습니다. 베이비, 가족, 웨딩, 영정, 출장 사진 등 여러분의 소중한 순간을 정성으로 담아드립니다. 11년간의 성실함으로 보답하는 올리브에서 전통 돌상과 모던 스타일의 돌상도 경험해보세요. 새로운 공간, 이벤트 서비스 20% 할인을 놓치지 마세요. 올리브 스튜디오 베베닷컴 714-449-1817 714-449-1817. 이제 트럭 보험도 썬입니다. 전문성을 요구하는 트럭킹 보험료를 최대 30% 절약. 트럭킹 차량들의 꼭 필요한 트럭 등록 전문 대행 서비스. 트럭 48개주 등록 스티커, 이프타, DOT, 4개주 퍼밋 본제 등을 대행해드립니다. 해마다 급등하는 커머셜 보험료. 꼭 한 번씩은 다시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종업원 상해 보험, 사업체 보험, 그룹 건강보험 전문 써니 보험. 이유 없이 비싸진 않은지 꼼꼼하게 찾아드립니다. 비즈니스 전문 써니 보험 213-480-0088 480-0088. 여러분의 아침을 열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아침 세상. 6시 30분을 막 넘어섰습니다. 오늘 날씨, 한 주간의 날씨 살펴드리죠. 김윤정 아나운서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월요일인데 오는 길 괜찮았어요? 네, 뭐 평소대로. 입춘이잖아요. 입춘. 입춘이 어제 지났죠? 어제 지났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뭐 겨울하고 봄은 어디로 사라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냥 바로 여름인데. 그런 날씨가 이제 네. 이번 주 중까지만 이어지겠습니다. 네. 근데 주말에 이제 살짝 기온이 떨어지는데. 네. 뭐 그 다음에 또 올라가는 것 같은데 뭐. 네, 그렇긴 하더라고요. 그래요. 날씨 한 주간 날씨 알려주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한 주간도 남과 주 지역은 맑고 포근한 날씨 이어집니다. 낮 최고 기온이 오늘은 어제보다 약간 떨어지지만 77도에서 80도의 분포를 보이겠고요. 화요일인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2, 3도가량 더 떨어지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낮 기온은 80도 초반 후반에서 80도 중반까지 다시 높아지겠고 건조한 바람인 산타나 강풍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주말인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틀 동안의 낮 기온이 크게 떨어져서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69도 내외의 평년 기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 오늘 낮 최고 기온이 77도, 밤 최저 기온이 54도, 밸리와 일랜드 지역은 80도, 52도, 해안 지역은 70도, 54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현재 LA 다운타운 53도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프리웨이가 405번 북쪽 방면이요. 710번 지나서 105번까지 이 405번 북쪽 방면에 프리웨이가 차량들이 아주 많이 지금 있습니다. 이 지역 지나시는 분들 조금 일찍 출발들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박인희의 하얀 조갑이라는 노래인데요. 손승연이라는 젊은 여가수가 아주 기가 막히게 노래를 재해석했습니다. 하얀 조갑이 먼 바닷물 소리가 다 북한에 억류가 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귀국한 뒤에 사망했던 이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오토 원비어의 아버지, 부친인 프레드 원비어가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을 한다고 하는군요. 이 원비어는 고위급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하는 이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손님 자격으로 이번 개막식에 초대가 됐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이제 오늘 출국을 해서 일본하고 한국을 차례로 방문하는 닷새간의 순방 일정을 소화하게 되는데 평창에서 막을 내리는 펜스 부통령의 이번 순방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압박 캠페인을 지속한다는 데 거의 전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펜스 부통령 올림픽 기간에 북한의 선전전에 맞서 싸우고 모든 대북 옵션이 테이블에 올라있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반복해서 강조할 그럴 방침이라는군요. 북한의 선전전이 올림픽의 메시지를 하이잭하지 않도록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납치하지 않도록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제 인천에서 열린 그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평가전에요. 독도가 들어간 한반도기가 개항이 되면서 일본이 강력 항의를 하고 나섰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공식 행사가 아닌 민간단체 행사나 응원을 할 때에도 독도가 들어간 한반도기 사용을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일단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하고 스웨덴의 평가전이 있었는데 그때 독도가 그려진 한반도기. 왜냐하면은 이제 여자 아이스하키에는 북한 선수들이 몇 명이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태극기를 흔들질 못하고 한반도기가 이제 흔들리는데 그 공식적으로는 아마 이 독도를 그려져 있는 어떤 정치적이다 뭐 이런 것들을 드러내면 안 된다고 그래서 한반도기에 독도가 표시가 되지 않은 것을 지금 들고 나서지만은 이 민간 단체 행사라든가 이럴 땐 또 상황이 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한국의 정부가 절충안을 마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참 일본 사람들 참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뭐 얼굴도 참 두꺼워요. 제가 이제 얼굴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주 원색적인 표현을 쓰고 싶지만은 이게 또 방송이니까 주일 한국 대사관에 항의를 했다는군요. 올림픽 기간에 이제 남북 응원단이요 독도가 표시된 한반도기를 흔들 가능성이 커서 일본의 추가 반발이 일단 예상이 됩니다. 그나저나 뭐 이 올림픽 평창 올림픽 이거 제대로 열릴 수 있을까? 아니 뭐 열리긴 하겠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평가가 내려질 때 성공한 올림픽으로 평가가 될까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이 비하인드 스토리 내용들 이렇게 기사들을 보면요 굉장히 그 아주 어려운 지금 상태에 있답니다. 자원봉사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아주 굉장히 그 준비가 완벽하게 되지 못한 그런 상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개막식에 날씨가 이제 굉장히 춥고 이러면은 그거 개막식에 너무 추워서 사람들이 서서 그걸 볼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리허설을 했었는데요. 리허설 도중에 너무 추워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냥 나가버렸대요. 다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그 미국 의회 사상 처음으로 한국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현역 의원들의 모임이 탄생합니다. 과거 단순한 친선 모임과는 달리요. 정기적으로 한국에 대한 연구활동이나 세미나 등을 진행을 하고 두 나라 의회 간의 교류를 주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단체이기 때문에 한미동맹과 협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일단 기대가 됩니다. 지금 미국의 전직 의원협회는요, 연방의원협회는 한국국제교류재단, 또 코리아 소사이어티 등의 협력을 얻어서 미국의회 한국연구 모임을 발족을 합니다. 한국을 연구하는 의원 모임으로는 처음일 뿐만 아니라

물론 요거 4월 28일에 개최가 됩니다. 이 봄의 한가운데에 펼쳐지는 할리우드볼 음악 대축제. 자, 근데 입장권은 벌써 이제 구입 여러분 하셔야 돼요. 제16회 할리우드볼 한국일부 음악 대축제 입장권 구입 열기가 아주 뜨겁게 달아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요, 이 한국일부 음악 대축제의 오프라인과 온라인 티켓 판매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K-팝 열기를 반영하듯 출연진에 대한 문의와 함께 아침부터 원하는 자리를 선점하기 위한 이 팬들의 티켓 구입과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번 행사 입장권 예매 사이트는요, ktmf.koreatimes.com입니다. ktmf.koreatimes.com. 여기에 접속이 아주 폭주하는 등의 관심이 급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우리 한국일보 본사 사무실을 방문한 또 K-POP 팬들도 있고요. 아무튼 타 커뮤니티, 이 K-POP의 높은 인기와 한류 열풍을 실감케 합니다. 자, 이번 할리우드볼 한국일보 음악 대축제 티켓을 구입한 20대 타인종 여성분들, 한국의 아이돌 가수들의 모습을 눈앞에서 직접 볼 수 있는 최고의 공연이다. 올해는 누가 출연할지 정말 기대된다. 라면서 설렘을 감추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번 할리우드볼 음악 대축제 티켓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에서 구입할 수 있고요. 티켓 가격은 좌석에 따라서 싸게는 $30에서 비싸게는 $300까지 갑니다. 물론 단체의 경우에는 이제 할인도 가능하고요. 전화번호 알려드릴까요? 323-692-2055번으로 문의하십시오. 이 323-692-2055번. 한국일보 사업국으로 여러분이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총영사관 직원 모집합니다. 이 총영사관이 이 사증 업무를 지원을 할 행정직원을 모집합니다. 이 총영사관은 공관 홈페이지에 채용 공고를 내고 이 사증 심사 보조 인력을 채용한다고 밝혔는데요. 사증 심사 보조 업무, 영사 민원실 관련 업무, 기타 총영사관이 부여하는 재반 사무 업무 등을 하게 되고요. 응시 자격은 결격 사유, 체류, 공간 업무 수행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고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등 컴퓨터 활용 능력이 우수한 자들, 보수는 기본급, 상여급, 주거 보조 수당이 지원이 되고요. 서류 전형을 통해 면접 시험을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213-385-9300번으로 여러분 문의를 하십시오. 213-385-9300번으로 여러분이 자세한 내용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국립국제교육원이 재외동포 이 한국 내 초청 교육 수학생을 또 모집하는 그런 것도 있네요. 자, 자세한 내용들 제가 오늘 그 이 아침 세상 청취자 게시판에 이 내용들 자료 올려놓겠습니다. 나중에 살펴보십시오.

즉 50세는요 오후 5시에 있는 것이고 또 60세면 오후 6시에 있는 그러한 계산법입니다. 우리가 퇴근하러 집으로 막 돌아가거나 그러면 약 한 6시가 됩니다. 바로 우리 인생 60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맛있는 저녁을 과식하면 바로 두세 시간은 소화하다가 인생 60에서 70, 80이 무의미하게 가는 거고 또 저녁 6시에 약주를 과하시게 하면 술이 취해서 주무실 때까지 그냥 아무 인생 없이 120세에 주무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부싸움을 시작하면요. 우리가 3시간, 4시간 싸우다 보면 결국 인생 120, 즉 12시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싸움하다가 보내면 우리가 인생을 헛되게 보내는 그러한 기준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10년 뒤 평균 수명은 120세로 분명히 늘어납니다. 지금 80세라 하지만 바로 젊은 청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인생 120, 바로 본인이 80대에 있다면 오후 8시에 있으니 앞으로 4시간을 더 살 수 있는, 앞으로 40년을 더 살 수 있는, 본인이 만약에 70대 중반에 있다면 앞으로 4시간 반, 즉 45년을 더 알차게 살다가 12시에 주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요, 이런 것은 바로 건강이 기본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희 침뜸병원에서는요, 대부분의 환자들한테 어떻게 건강하게 120세까지 약과 바로 병원을 의존하지 않고 사는 방법을 저희들이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인생 120세가리 고통스럽게 120살을 살면 안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이 침뜸을 배워서 본인의 건강법을 본인만이 처리할 수 있어야만 바로 건강한 120살을 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저희 환자들 대부분은요, 본인이 만성적으로 앓고 있는 병을 침뜸 치료 몇 번으로 치료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석학들이 모여 몇천억의 연구비를 들여 만든 제약회사 약을 몇십 년 공부한 우리 석학의 양방의사들이 처방한 그러한 약을 취약해서 10년, 20년에도 해결 안 되는 만성병을 한방병원에서 한두 번의 치료를 원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30일, 최소한 60일 정도 두 달은 치료를 해봐야 본인한테 맞는 치료법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침뜸으로 우리 복받는 날을 만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강 원장의 생활 침뜸 따라하기. 강병선 침뜸병원의 강병선 원장이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213-385-7979 LA 팔가와 하바드 강병선 침뜸병원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AM 1650 K-Fox. You're listening to Southern California's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CBB뱅크 트레저리 매니지먼트 서비스. 빠르고 간편해진 은행 업무로 시간을 절약하세요. CBB뱅크 제공 15, 7시를 알려드립니다.